Wanna be my babe. Be my 이런 느낌 처음일걸 혹시 이게 사랑일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것만이야 마음 깊숙이 들어갔어 남김없이 다 알고 싶어 너만 아는 콤플렉스까지도 yeah. Yeah. 널 내 마음속에 저장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야 받은 게 많아서 줄 것도 많아 흐르던 땀만큼 추억도 많아 What up, what up 내 옆에 있어줘 Come on, come on Welcome to the my world 한순간 더 눈을 뗄 수 없게 해줄게 미리 약속할게 기대해 두근거리는 감정이 느껴져 What? Wanna be my baby Don't 설명 못해 자꾸만 웃게 돼 이 감정 어디서 왔는지 애써 미소짓게 돼 이미 연결된 우리 사이 매일 새로운 나의 순간 꿈보다 더 꿈속인 것 같아 baby Oh, 또 놀라고 또 놀라 매일매일 내려가는 긴표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 주체할 수 없어 소리 질러 함성 Oh yes 이 느낌은 마치 끝판에 깨도 끝나지 않는 게임 난 멈출 수가 없어 준비가 됐다면 박수 줘 이게 뭐야 두근거리는 감정이 느껴져 What? Wanna be my babe Wanna be my baby 한 순간 또 시점없이 너만 생각해 yeah. Wanna be my Wanna be my Wanna be my baby yeah. 내가 원하는 건 정말 단순하단 말야 진짜 바라는 건 하나뿐이란 말야 그건 바로 너야 너 오직 너야 너야 너 이게 뭐야 두근거리는 감정이 느껴져 Wanna be my babe Wanna be my baby 한순간도 쉴 틈 없이 너란 생각해 yeah. Wanna be my Wanna be my Wanna be my baby Wanna be my babe